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자송남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주재 조선 상임대표부의 외교 신서물이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누엘 대 올리베이라 구테헤스에게 3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지난 6월 16일 미국 내 안전성 소속이라는 인물들과 경찰을 포함한 20여 명이 뉴욕에서 진행된 장애자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하는 우리 외교관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지참한 외교 신서물을 강탈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외교 신서물을 강탈한 것은 유엔 성원국인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이며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윈 협약 제27조에는 외교 신서물에 대한 불가침권과 보호권이 명백히 규제되어 있다고 하면서 미 국무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공식 사죄하고도 외교 신서물 반환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무지막지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극도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유엔 총회를 비롯한 국제적 회합의 마당으로 돼 있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주권국가의 외교 신서물에 대한 강탈 행위가 벌어진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법무법의 깡패 국가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까밝혔습니다. 유엔에는 유엔에 파견된 대표단들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주최국가의 관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큼 유엔은 마땅히 우리 대표단에 대한 미국 측의 망동을 강하게 문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유엔이 이 사건을 유엔 성원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서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